14선언 발표 9돌 기념 북남 해외 공동 토론회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심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북남 해외 동포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축하 연설들에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 관계의 출로를 열어나갈 때 대하여라는 주제로 북남 해외 대표들의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북남 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제2의 6.15 통일시대, 나라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개선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굳은 각오와 의지를 담은 공동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공동결의문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고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며 북남선언들이 제시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정신을 굳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강토에서 전쟁 위기를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나갈 것이며 해내외 각계각층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연대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공동결의문은 지적했습니다.